바람에 하염없는 눈물인가. 머물진 가슴 속에 30년 맺힌 하늘 끝내 안 풀지 못하고 말 없는 그 슬픔에 하늘도 울어 여의도에 비가 내리네. 눈물진 여의도에 광장을 헤매